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15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이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조선 해방의 날과 선군절에 점하여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각하께와 김정일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이신 김정은 각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각하께서와 김정일 각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한없이 숭고한 동망을 지니시고 조선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만년기 틀을 마련하시었으며 인류 자주위협 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것으로 하여 만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칭송을 받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각하께서는 가장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선군 조선의 종합적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시는 것으로 하여 현 시대의 가장 탁월한 정치군사가로 국제사회의 찬탄을 받고 계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제축전 기간에 김일성 각하와 김정일 각하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 선군 태양으로 칭송하고 김정은 각하를 세계 자주와 위협을 승리로 향도하시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을 정례화된 대정치 문화축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선대 수령들과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꼭 같으신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계시어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21세기는 인류 자주 위협이 승리하는 세기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